rap star, dang, young rapper, dang, punk time, dang, because you, bang, worldwide, bang, chart we, bang, bang, dang, got money, ooh, AP, ooh, don't jeep, ooh, 누군가의 dream life, ooh, about you, I like you, 이 성공, 네 덕분, 웃기지, 웃기지, yeah. 어이없이 느끼지 yeah 솔직히 쟤들이 yeah 왜 저리 날린지 yeah 차분히 생각해 yeah 시간은 많기에 yeah 이건 숙제야 숙제 yeah 못 푸는 네 문제 땡 1파 1삼 4파 땡 유로 미라 잘 봐 땡 하크 좀 올려라 땡 이번 생은 글렀어 넌 땡 1파 1삼 3파 땡 You wrong, me right, 잡아, dang 잠깐만, 몸 좀 봐, dang 이번 생엔 글렀어 넌 dang 내가 보기엔 너네는 dang 우리 모두가 땡 누가 끝판이 좋던 간에 oh, yeah. 나는 땡 전혀 상관하네 honey bae honey bae honey bae honey bae 이 음악은 동의 앞에 왜 알콜이겠지만 배 네 주장이 다 맞아배 우리 망해가고 있는 불본 네 덕분이 앞에 우리 위 아무도 없네 우리 망해가고 있기에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같이 거무시해줘 고맙다 덕분에 스타디움 덤빌보다 많은 것을 덕분에 많이도 얻었다 아차가 내 사 친구들아 너네가 곧 퇴겹이 되게 우린 앞으로 바람대로 도망할 길이 계속 걱정해 L파 L삼 3파 땡 You roll me right 잘 봐 땡 하기 좋아 올려라 땡 이번 생은 글렀어 너 땡 1파 1삼 3파 땡 You roll me right 잘 봐 땡 잠깐만 멈춰봐 땡 이번 생은 글렀어 넌 땡 계속해 상소리 땡 어릴 적 좋아함 얼음 땡 난 띵동 넌 땡 넘칠 끝 난 땡 라면 먹고 잔 얼굴 땡 떨거지들 구열 땡 날 봐 난 네 얼땡 네가 쩔어 뭐죠 개얼탱 너무 얼탱이가 없어 말해 저턱 두모도 향해 해초 존발했지 네가 말투 변변이 좀 부족해 그래 또 말은 바로 또 하는데 입이 자꾸 비틀어져지니 좋아서 너무 좋아서 헤이러도 없는 래퍼들은 좀 닥쳐 너의 헤이러가 어딨어 눈 씻고 세수한 뒤 거울 봐 거기 숨쉬는 바로 너의 헤이러 우린 셀러브라 셀러브레이트 아직 it's no break 네가 뭔데 날 인정해 이름값 하는 개구리들 우물 안에 죽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땡 L파 L삼 3파 땡 You run me right 잡아 땡 하기 좋아 올려라 땡 이번 생엔 글렀어 넌 땡 L파 L삼 3파